성봉악단 광운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의 사이오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청송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경음악 전선행열차,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여성중창 조선의 모습, 가무 우리를 부러워하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